전화기를 확인하고 긴 한숨 쉬고 또 한참을 기억이 조각나네 어젯밤 일을 떠올려보다가 또 한숨 쉬고 나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너를 곤란케 한 건 아닌지 싫다는 너를 붙잡고 보고 싶단 말만 아픈 그 이름만 불러댄 기억뿐 가슴을 다 털어낼 수 있다면 너란 기억 먼지 하나까지 너란 사람 참 지독한 계속 눌러보다 네가 받을까 놀라 끊어보고 망설이다 연기 내 너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1분이 1년처럼 느껴져 미안하단 그 한마디만 다시 난 그런 나 하려 했는데 너는 전화기 너머에 너는 바쁜